언덕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를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쉬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? 지금 잠시라도 웃음 주며 님의 소식